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상임대표부가 26일 공보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보문은 지난 3월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을 긴급 의제로 토의할 때 대한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대표의 제소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외면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것은 리사회가 자기의 사명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다 죄버리고 일개 국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었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고 까발켰습니다. 공보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난 기간 안보리사회는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비법적인 제재결의 채택 등으로 건건히 문제시하여 왔다. 미국이 저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이중적인 잣대에 따라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권 행사가 불법으로 자위적 조치가 도발로 매도되고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근원인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이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는 것이 오늘 안보리 사회의 현실이다. 미국의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안보리 사회의 불공정성 이중기준 행위는 우리가 핵무력을 중추로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준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를 힘으로 어찌보겠다고 핵항공모함 타격단들을 줄줄이 조선반도 수역에 끌어들이고 있지만 미국의 위협과 공갈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미국이 대결을 바란다면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의 초강경 대응에는 지상, 해상, 수중, 공중 기동을 동반한 부리적인 선제 타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며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는 우리식의 강경 대응은 그 즉시에 따라서게 될 것이다.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힘으로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의 요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평화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막강한 핵을 보유한 이상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주저없이 맞대응할 것이며 미제와의 판가리 결전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